아까 message message 나 지금 심심해란 말이고 왜 손이 바빠 바빠 대화가 끊기지 않게 oh, 만족하고 싶은 너에게 가로세로처럼 취향을 말해줘 널 알아가게 마음과 마음이 닿게 손과 손이 닿게 쉬다 가도 되는 나의 품에 oh, oh, oh. 오늘 이 옆자리 나 나 나 널 웃게 해줄 사람 나 나 나 기분이 갖추어 나 나 나 모든 게 난 궁금해 있으면 나 픽 픽 yeah. 천천히 줄어가는 우리의 꼴리 대신 미치기 말해 oh. 걸어갔던 내 맘이 조금 답답하지만 참는 자기의 복이 있잖아 자연스레 시작해 서로에 대한 얘기 어쩌면 아찔한 얘기들까지도 모든 길은 열어둬 선은 지원해줘 짓궂어도 못해 이대로 좋잖아 오늘 이 옆자리 나 나 나 널 웃게 해줄 사람 나 나 나 기분이 갖추어 나 나 나 모든 게 난 궁금해 멍설여져 조금씩 마음을 풀어놔도 돼 알고 싶어져 알고 싶어져 너의 모든 게 다 사소하더라도